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면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제니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부산 자갈치의 먹거리인 이 생선은 값비싼 껍질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우리는 주로 속살을 먹지만 사실 진짜 돈이 되는 건 이 생선의 미끈미끈한 껍질이라고 해요. 질기면서도 부드럽고 또 비싼 핸드백이나 구두, 지갑 같은 걸 만드는데 아주 제격이라고 해요. 껍질의 가공 기술도 우리나라가 최고로 불리는 이 생선의 이름은 바로 붕장어, 일명 꼼장어로도 불리죠. 쓸모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그만 나사 하나, 또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냥 조그만 쇠덩이에 불과하지만 또 이 조그만 쇠덩이인 나사 하나만 없어도 기계는 작동이 안 돼버리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100원짜리 또 1불짜리 동전 하나도 가방에 굴러다니는 싸구려 볼펜 한 자루도 갑자기 필요할 땐 그 가치 이상으로 소중해지기도 합니다. 가치라는 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걸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계속 달라질 수 있죠. 별거 아닌 사소한 이야기도, 때론 버리고 싶은 아픔도, 또 외로움도 따뜻한 빛이 되는 곳. 네, 오늘 그 제니의 음악 카페 이렇게 문을 엽니다. 성시경 씨가 부릅니다. 내일 할 일. 내일 우리들이 이별하는 날, 평소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널 만나야겠어. 조금도 고민 없던 것처럼 태연한 표정이 아무래도 서로 잊기 좋겠지. 이별 직후 검색해보면 혼자 볼만한 영화들이 뜨네. 가슴 먹먹해지는 것부터 눈물 속 빼는 것까지. 내일은 빠듯한 하루가 되겠어. 우리 만나 널 보내랴. 무덤덤한 척하랴. 안녕 오랜 나의 사람아. 하루 종일 이별 준비야. 너 떠난 뒤가 막연했기에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려지지 않는 너의 이별 표정도 이 밤 지나면 보게 되겠지. 안녕 오랜 나의 사람아. 내일 슬프지 않기로 해. 마지막은 기억에 남기에 눈물은 미련이란 것쯤 서로의 가슴을 알기에 우리 편하게 내일 이별해. 내일은 괜찮아도 다가오는 다음 날부터 단 하나의 준비조차 없는데 그날부터 난 뭘 해야 하는 건지. 안녕 오랜 나의 사람아. 하루 종일 이별 준비야. 너 떠난 뒤 마지막은 기억에 남기에 눈물은 미련이란 것쯤 서로의 가슴을 알기에 우리 편하게 내일 이별해 우리 편하게 내일 이제 그만 잠을 자려 해 아마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수많았던 우리 만남들 중에서 그 마지막을 네 오늘 제니 음악카페 첫 곡으로 성시경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내일 할 일 듣고 오셨습니다 만남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으니까 새로운 만남이 있고 헤어지고 만나고 뭐 여러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만남과 헤어짐들이 있잖아요. 또 일하는 곳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오늘은 이 만남이란 이름을 더 따뜻하게 해주는 이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곳에선 보면 기쁨이란 감정뿐 아니라 슬픈 감정, 또 버럭 감정, 까칠한 감정, 소심한 감정 이 다섯 감정들을 캐릭터들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었죠. 어떤 감정이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이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것, 또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스스로 회복되는 치유력을 가진 소중한 감정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네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인사이드 아웃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Sadness 들어보시겠습니다. 슬픈 감정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슬플 때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다섯 손가락이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또 어떤 감정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또 슬픈 감정도 아니면 힘든 감정도 인정해주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Me Before You OST 곡이에요. 네, 거기에 나오는 Sad Song 듣고 저는 오늘 화요일에 떠나는 세계로 음악여행에서 홍성인 선생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Me Before You OST Sad Song. 벌써 세 번째 주네요. 오늘 화요일에 떠나는 세계로 음악여행 홍성임 선생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8월이 다 가고 있어요. 오늘 23일. 그렇죠. 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네. 날씨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밥 먹고 나면 약간 충분증 오는 것처럼 졸려요. 봄을 느끼세요? 그런가 몸이 느끼나 봐요. 아닌데. 몸이. 네. 오늘은 그러면 이 이제 봄이 얼마 안 남은 이 8월에 어디로 떠날까요? 한 곳을 정했는데요. 네. 정하다 보니까 이게 헝가리? 네. 또 집시의 어떤 그런 노래, 음악? 아, 네네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헝가리가 집시에 또 네. 음악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네. 이 음악이 그러니까 정열적이고 또 이렇게 뭐 느린 발라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네. 그런 거 집시 음악인데 이게 헝가리 민속 음악이래요. 아, 헝가리 민속 네. 음악이에요? 16세기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죠. 동유럽, 서유럽, 이베리아 반도.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집시들이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보헤미아. 보헤미아. 그다음에 영어권에서는 로마니. 네. 그다음에 키타 지역에서는 왈라키. 왈라키는 또 그 이름이에요. 아, 집시를 그러니까 칭하는 집시들을, 네, 칭하는 이름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헝가리는 바이올린, 네. 스페인은 키타, 네. 러시아는 노래에 중점을 두고 뭐 독자적인 자기네 그런 음악을 발전시켰는데 네.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 곡으로 선정을 했다가 네네. 취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었어요. 노래가 없어요. 아, 그냥 길어도 한번 해볼까요? 아, 티처 맞았습니다. 아, 참. 우리 선생님 또 괜히 또. 네. 그럼 어떤 곡으로 갈까요? 대체할 곡은? 노래로 대신 들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어떤 노래로 할까요? 1971년 산레모 가요제에서 대상곡을 받은 건데요. 네. 들어보시면 아마 아 이러네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한국말로는 마음은 집시. 마음은 집시. 네. 마음은 집시. 네,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거라서 네네. 들어보시면 좀 더 아마 익숙한 노래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이게 뭐 이것도 사랑에 대한 뭐 이런 건가요? 것 같아요. 상처받고 네. 슬프고 아... 약간 또 집시의 노래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열적인 리듬도 있지만 네. 또 나름대로 굉장히 구성진 막 이렇게 슬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원래는 헝가리에 대해서 음악을 공부하다가 네. 이제 뭐 거기 유명한 작곡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음악에 네. 이제 그중에서도 그 리스트 음악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있어요. 네. 누구신지 아세요? 헝가리 하면은 누구지? 누구예요? 빨리 말해주세요. 아닉띠 선생님이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이 거기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애국가를 편곡해서 만든 게 한국의 그러니까 한상의 코리아. 그렇군요. 네, 저도 그래서 오늘 처음 또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헝가리에서 한 건 또 처음 알았네요. 네. 그래서 헝가리 고전 음악을 또 그렇게 보면 지금 네. 오늘은 이제 고전 음악 시간은 아니라서 네.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작곡가도 많고 또 한 세기를 반영했던 네. 그런 노래들이 많고 아니, 뭐 음악들이 어떤, 많죠. 어떤 음악에도 괜찮아요. 8분만 안 넘으면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8분짜리 음악 틀어주려다가 그냥 노래로 틀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다, 네. 나다의 마음은 집시라는 네. 한국말로 되어 있네요. 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Soffrivo, gli dissi non è niente, ma mentivo, piangevo. Per me si è fatto tardi, è già notte, non mi tenere, lasciami giù. Mi disse non guardarmi negli occhi e mi lasciò cantando. l'altra sera rideva, rideva, mi strinse, lo sapeva che il mio cuore batteva, batteva, mi disse stiamo insieme stasera, che voglia di rispondergli sì, ma senza mai guardarlo negli occhi, io lo lasciai cantando così. Che colpa ne ho se il cuore è uno zingaro e va, catene non ho, il cuore è uno zingaro e va, e va, finché troverà il prato più verde che c'è, raccoglierà le stelle su di sé, e si fermerà, chissà, e si fermerà, che colpa ne ho. 참 발음이 이게 귀엽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네, 혀가 막 네. 멋있어요. 아, 발음이 참 어떻게 혀가 그렇게 굴러갈까요? 그 비음도 많죠. 네네, 네네네. 그 소리가 참 재밌기도 하고 좀 틀리죠. 네, 재밌긴 하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발음 자체로 네. 오는 반복되는 그 말이 재밌잖아요. 네, 에술레 뭐 좀. 근데 노래는 슬픈 노래예요. 아 그래요? 네. 가사를 모르니까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찾아서 공유해보실래요? 네. 아니요 한번 이거 얘기해주세요. 아 제가 이거 찾아온 거는 네. 내용 그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입었지요. 슬프고 슬펐답니다.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울고 울었답니다. 어떤 느낌 드세요? 실현당한 건가요?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나를 잡지 말아요. 내버려두세요. 당신을 나를 보지 않겠다고 말하곤 나를 그렇게 노래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러니까 실현당한 거죠. 상처를 네, 네. 받아서 네, 네. 이제 떠나야 되는데 네, 겉으로는 괜찮다 뭐 이래놓고 속은 안 그렇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그 가요도 그런 거 많잖아요. 표리부동한데요. 그런가요? 저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 글쎄요 이게 그렇지 감정이라는 게 참 네. 솔직하게 표현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질 곡은 어떤 이거 건가요?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놀랐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도 1988년에 네. 이치현 씨가 부른 집시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 그거 알아요. 저 몰랐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오, 집시, 집시, 저 집시 몰라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찾아왔어요. 아.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 이거 유명해요. 아 그런가요? 네네. 저 어렸을 때 이거 저는 원래 9세대라서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된 세대라서. 아 그런 의미인가요? 네. 아 네. 그럼 그런 새로운 이제 세대를 이제 좁혀보는 의미에서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치현과 버님들인가 거기 집시 여인. 그건 모르겠어요. 네네. 그냥 집시 여인. 집시 여인. 네, 네. 맞아. 이치현 씨의 집시 여인. 저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치현의 집시 여인. 여인 끝이 없는 바람을 하는

들은 기억만 나요. 아, 그러세요. 네. 어, 집시 여인. 그때는 집시, 집시, 집시. 맞네요, 이 부분. 네. 1988년도? 네, 1988년도로 네.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때 그 노래인데. 집시 성격, 그 집시 여인, 항상 외롭고, 방황하고, 뭐 이런 느낌, 그쵸? 또 유럽에서도는 또 집시들을 많이 천대도 봤죠.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루머도 많았고 실제는 제가 볼 땐 집시는 천성이 착하고 네.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감성도 풍부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네. 보는 시각들이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한국에 정착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한국에도 또 이 노래가 그때 한참 또 유행일 때가 있었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네, 지금 두 번째 곡 듣고 왔는데요. 그러면은 이 세 번째 곡은 네. 정말 제가 들려주고 싶은데 네. 이게 헝가리어라서 제가 발음을 못하겠어요. 아, 가수 이름도 그렇고 뭐 노래를 열심히 들어보고 제가 발음을 생각했는데 뭐 하원로사 볼릭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네네. 그거를 제가 캐치는 했지만 네. 가수 이름을 아무리 찾아도 이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 못하겠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헝가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여가수죠. 집시. 네. 그래서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친 노래고 네. 또 집시를 표현하는 노래라서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네네. 그럼 1970년대 노래예요? 네. 네.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뭐 제목을 말할 수가 없네요. 제목은 하언로스 볼릭이라고 그래요. 제가 들었던 걸로는. 근데 네네. 가수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모르는 건 몰라요. 네. 일단 듣고 올까요? 네.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헝가리의 네. 대표 네. 가요 네. 네네. Minden áldott este fényben Krishna, alle dann auf dich, Shiva, Beomulna. Hashem lobognik, mindenféle szélnek haragosa volnék, akkor lennék boldog, ha kifeszítenének, s nem lennék játéka mindenféle szélnek. 집시라는 주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있는 떠도는 슬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에서. 방랑자, 방랑생활이죠. 네. 그러니까, 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슬픔도 있죠. 그 왜 정착을 못할까요? 그건 인류학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인류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 그냥 우리 생각에는 정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 쪽에 보면 영화를 고전 영화 보면은 집시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떠나죠, 그렇죠. 네. 한 곳에 있지 못하고. 네네네. 한국에서 그 뭐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거를. 뭐 영목살이. 네 그러면은 네. 이 분위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슬픈 느낌이 나요. 아 그래서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경쾌해요. 그래서 네네. 들어보시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발음을 못하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나올 때는 그 나라를 할 때 발음을 정확하게 공부해 갖고 나올게요. 이거는 지금 헝가리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를 할래 해도 그렇죠. 발음하기가 참 네, 묘해요. 네. 자, 굴 듣고 계속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거를 하기도 그렇고 저거 헝가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참 죄송합니다. 아니, 집시의 느낌이 나게 전달해 주시면 네 괜찮습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가겠습니다. 왜 그동안 열심히 안 하셨어요? 왜? 안 했는데 오늘은 정말 아니, 이게 헝가리어라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저도 뭐 뭐라고 읽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네. 그다음 그럼 곡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네 번째 곡이라고 할까요? 이게 보니까 네. Egg as Fold 꼬짓이라고 그래요. 네. 꼬짓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음상으로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냥 들으실 때마다 그냥 들려오는 느낌으로 네, 네.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럼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네. 아주 경쾌한. 네네. 네. 오늘은 집시 느낌의 노래를 모아오셨는데 네. 네, 마지막 곡으로 경쾌한 집시풍의 노래 들어보시고 네. 저희들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잘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랫니까 오히려 매구이러 인돌니까 하부루버 és harcolni kell, meghalni és szeretni még nem elég. Születni kell minden nappal újra, álmodni azt, ami nem válhat valóra, és harcolni kell, meghalni és szeretni még nem elég. Ég és föld között repülj velem, vezess át az életem, napot fess a szürke holdra. Ég és föld között repülj velem, vezess át az életem, vigyél át a túlsó partra. Igen, csak körbe-körbe forog velem, ami egyszer volt, s újra lesz, csak körbe-körbe forog velem. De álmodj tovább, kedvesem. Nincs senki más, aki helyedre léphet. Itt születtél, és itt kell élned, nincs másik hely.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홈 듣고 오셨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은 남자 4명으로 구성된 리듬 앤 블루스 또 소울 음악 그룹이에요. 2003년 소울 프리로 데뷔했고요. 2010년 브라운 아이드 소울을 발매하면서 지금 들으신 곡 2010년에 발매된 3집에 수록되어 있었던 곡입니다.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멤버인 또 나얼이 부르는 곡 들려드립니다. 나얼의 같은 시간 속에 너.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널 이해할 수 있어. 다른 사람 곁에 서 있는 네 모습이 어색하지만 다 버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어. 다른 사람 찾아가 버린 네 얼굴이 그렇게 믿지 않아. 이제 우리 같은 시간 속을 남처럼 그렇게 걸으면 돼. 나얼의 같은 시간 속에 너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사이트 www.spmtv.kr에 들어오셔서 사연 편지함에 편지와 신청곡을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글램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에 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016년 8월 23일 화요일 마지막 곡입니다. 미생의 OST 파트 3 이승열이 부릅니다. 나라. 오늘도 수고 많으신 청취자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나머지 시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미생의 OST 파트 3 이승열의 나라 들으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Wansing.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